가까운 세상 눈을 감고 침대에 놓아도 귀를 막고 어제가 오늘 오늘이 어제 늦은 자책만 가득한 채 We'll take it slow Baby baby we'll take it slow oh. 같은 꿈 마치 날 부르는 익숙한 노래 마침내 연결돼 감싸주지 나를 해를 섬매 반복되는 매일도 괜찮다고 깊은 어둠 비를 걸어 저 너머에 숨겨진 진짜를 보아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이제는 open your eyes 이제는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이제는 open your eyes 지지 않은 미움과 나를 괴롭히는 꿈 저 시계는 나를 비웃듯 한치 오차 없이 가 엉망진 창 나도 날 모르겠어 어둡게 세출된 미래 호우적대 더 새까맣게 이 밤에 더 지르래 차가운 세상 눈을 감고 침대에 놓아도 귀를 막고 어제가 오늘 오늘의 여지 늦은 자책만 가득한 채 We'll take it slow Baby, we'll take it slow. 같은 꿈 마치 날 부르는 익숙한 노래 마침내 연결돼. You won't. 여전히 어딘가로 이름 모를 지역에 난 이름 모를 hollow 몇 밤을 자도 편치 않는 어딘가에서도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explorer and that's a long ass ride 정신없이 휘둘리다 결과 눈을 감지 꿈과 지금 사이를 또 한번 의심하고 나도 확인하게 있어 바로 지금 너와 같이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이제는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이제는 open your eyes 나를 안쳐 불꽃이 속에 깊이 가려져왔던 story 눈을 뜨네요 이 노래를 통해 읽혀지는 너의 꿈 긴 잠에서 깨어난 내 일곱 번째의 감각 oh, 내 곁에 다가와 펼쳐진 밤 조금씩 가까워지는 다른 꿈 이해가 된 모두가 내 것처럼 다 Open your eyes yeah. 진짜를 봐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